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9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SBM 남태평양 선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또 마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월요일 아침에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말을 어떻게 지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월요일이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이 곧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가운데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오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무리들과 그들의 경건치 않음과 또 불의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상고해보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이 그 원인이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째로 24절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방법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진노는 내어버려 두심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타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억지로라도 아마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뭐 누구도 뭐 어느 사람 한 사람 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줍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켜 고린도인처럼 산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이 있었으니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또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우상의 신전에는 그 욕정에 물든 그 여 사제들이 무려 1,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악함과 더러움에 저들을 그냥 내어 버려두셨습니다. 내어 버려두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의 한 방법입니다. 안타깝지만 말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죠?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징계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서는 안 됩니다. 진노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부모의 그 진노 혹은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그렇게 오히려 감사하고 또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느낀다면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뭐 분노를 일으키고 또 마음의 섭섭함을 갖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더욱 경성해야 됩니다. 더욱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는 욕되게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24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내어버려 두게 하시니 결국 스스로 자기의 몸을 욕되게 될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죄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나 지위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욕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절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할 때 그 이유 두 가지를 잘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그렇죠? 거짓 것은 바로 세상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사를, 은혜를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신데, 그렇죠? 근데 자꾸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심들이 얼마나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부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명예와 어떤 권력 혹은 물질 등으로 자꾸 이렇게 채우려 하고 바꾸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하는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것, 거짓의 것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조물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최고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며 삼가 조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려야 될 이유이고,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보면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똑같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거리가 먼 그런 삶, 오히려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이 월요일 아침 진리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된 자녀답게 늘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도를 증거하며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